해줘요. 온종일 이렇게 서늘해요. 겨울보다 차가운 하늘 그 아래 내가 서 있으니 눈물도 얼어버릴 듯해. 조용히 한 번만 불러줘요. 수없이 말해둔 내 이름을 영원을 거슬러 하루를 아니 1분을 보게 돼도 그럴 수 있다면 견뎌낼게. 그 기다림 끝에 그대가 서 있어주길. 내겐 그림 같았던 그대와 기억, 아주 오래 기다렸던 선물 같은 하루. 긴 시간을 건너서 내게 닿을게. 내 마음에 첫 눈이던 그대, 넌 언제나 내게 나듯 하다. 그 하루가 내겐 왜 이렇게 아픈가요. 너의 옆에 내가 서 있고 서로 웃을 수 있는 하루. 그릴 수 없어서 눈물 나죠. 이게 꿈이라면 내 마음을 전해줄 텐데. 내겐 그림 같았던 그대와 기억, 아주 오래 기다렸던 선물 같은 하루. 긴 시간을 건너서 내게 닿을게. 내 마음에 전 눈이던 그대, 함께 울고 많이 웃던 우리, 아름답고 찬란하게 빛나던 시간 되돌린다. 내겐 하루 같았던 너와의 기억, 가슴 뛰게 아름다웠던 너와의 시간. 그대 입술에 이젠 인사를 하죠. 그대 눈에 그대의 숨결에 부서지게 그대를 안는다. 조용히 한 번만 들어봐요. 내 제 기울려